7월 12일 화요일. 가장 영예로운 수식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공동체 내부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연륜에서 아직 모세와 견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그분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예로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기 중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중압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라고 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할 때 담대하십시오. 의심을 품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신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묵상 에세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라.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남편이 죽은 지 10년이 넘도록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집안에 커튼을 쳐서 대낮에도 캄캄하게 해놓고 슬픔과 고통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인에게 그 일이 있은 지 10년도 넘었으니 이제는 슬픔을 딛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남편이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으며 하나님 눈에는 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느냐고 충고했습니다. 그 부인은 제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부인에게도 하나님이 남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의 일이 끝났다고 해서 남은 사람의 일까지 동시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사람의 일은 끝났지만 남아있는 사람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수많은 축복이 우리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고난을 인내로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상복의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한절 묵상.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세 차례나 권면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며 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담대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믿음, 어떤 불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마저도 주님과 함께하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고 바랄 것은 오직 주님의 임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어깨를 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